행복한 아침, 좋은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사랑이 뜨란뜨란 지기 백두현입니다. 이제 많은 학교에서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나는 건 역시 학생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 기쁨을 가로막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숙제입니다. 마냥 놀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이런저런 숙제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마음이 불편한 학생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숙제가 싫어도 그 숙제 때문에 방학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숙제가 쌓여있다 해도 방학은요 학생들에게 놓칠 수 없는 신나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함께 나눌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루하루 숙제를 하듯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숙제 치여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하루하루 지날 때 주님과 가까워지니 기쁨이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은혜가 쌓이니까 기쁨이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천국이 가까우니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축제를 맛보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할게요. 해같이 빛나리 함께 하시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전국에서

특별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네, 이 찬송이 이어진 곡이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9759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사랑이 뜰한 뜰한 사랑방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뜰한 함께하고 계시고요 뜰한 사랑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태국 치앙라이 국제학교 이사장이시고 치앙라이 한인회 회장이신 조태현 선교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태현 목사입니다. 네. 이 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는 어떻게 하죠? 네, 태국어는 사와디캅. 사와디캅.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분, 여자분 다 다르죠? 조금 틀립니다. 여자는 네. 사와디카. 사와디카. 네, 네. 남자는 사와디캅. 아, 네, 그렇군요. 캅과 카의 그런 차이가 있군요. 미묘한 네.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그 치앙라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치앙라이는 태국 최북단에 있고요. 네. 미얀마, 라오스 또 국경을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는 지역이 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국 에서 발원한 그 메콩강이 메콩강 네.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네. 지역이 해발 500m 청정 지역이어서 그 세계 10대 은퇴지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태국 치앙라이를 간 것이 2004년도에 갔군요. 2004년도. 그러니까, 네. 예, 벌써 그러니까 11년째 된 것 네. 같습니다. 선교사로 가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요? 선교사를 꿈꾼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교회가 서울에 있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창일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네. 계시는 우리 김인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방콕 파운으로서 3년간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네. 한 분은 치앙라이 지역에 그 산족들의 그 열악한 삶을 취재하러 갔었던가 봐요. 예. 그래서 취재를 다 하고 나서 그분이 너무나 그 산족들의 삶에 열악하고 마음이 아프시고 또 우리가 선교를 꼭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목사님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가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목사님과 많은 교회 중진들이 그곳을 방문하여서 정말 그들의 어떤 삶을 보고 우리가 이곳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돼서 태국으로 가신 겁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아니하였고 저 베트남에서 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선교사로 가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서 예. 치앙라이의 선교지를 확정을 하고 네. 그 지역의 선교지 부지까지 매입을 하였는데 선교사로서 갈 분이 마땅치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시간을 흐르다가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 다섯 분이 베트남으로 제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으로 선교사로 가기를 저한테 권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저는 베트남에서는 봉제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네. 많은 그 인원을 필요한 그 봉제 공장을 하였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업원 수는 한 얼마나 됐습니까? 한 1,8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좀 크게 운영을 하셨군요. 예, 상당히 큰 편이었었죠. 네. 예. 그렇게 운영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시기 글쎄 어떻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결단 또 어떤 동기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 한 몇 년 동안 상당히 어렵게 고생을 해서. 네네. 정상 궤도에 오르고 네. 이런 시점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었죠. 예. 그런데 제가 목사님 말씀은 여지껏 따라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순종하시는군요. 네. 너무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네네. 마지막 저를 택하신 건데 제가 그때 또 안 간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3일간 네.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리고 그 목사님과 예. 장로님들이 가시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확답을 받고 가야겠다. 확답을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저 역시도 마지막 사업이 그 선교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목사님께 간다고 허락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셨군요. 뭐 사업 정리하는 게 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일반 사업을 했어도 그냥 일반 사업 안에서 선교적인 예. 어떤 많은 부분들을 그 당시 실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아침에 그 봉제 공장에 보니까 그 나인이 있는데 많은 종업원들이 나인에서 중간에 빠져서 화장실을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 매니저들 불러서 왜 아침에 화장실을 많이 가는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배가 고파서 수돗물을 먹기 물 마시러 그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3일간 고민하다가 그 1800명 되는 종업원들을 아침부터 식사를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치앙라이에서 한인회 회장도 지금 맡고 계세요. 네네. 한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치앙라이에는 한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150명 정도 지금 계시는데요. 네.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계시는 분들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행업? 네. 네. 그리고 식당업을 운영하시는 네. 분들. 예. 한국 식당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치앙라이 시내에. 그렇군요. 예, 예. 자, 여기에서 찬양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네. 즐겨 부르시는 찬송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네. 알겠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네. 말씀 나눕니다. 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아마 선교사님께서 그 치앙라이의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산악지역을 보시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죠? 아유, 어떻게 너무나 잘하십니다. 네, 느낌이 왔습니다. 제가 네. 그 처음에 가서 그 산 위에서 그 내려다보이는 치앙라이 전체 시내를 네.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시간은 치앙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조태현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선교사님께서 태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네. 이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한번 소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예, 하여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자립적 선교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립적 선교 시스템. 네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 일본 동경교회까지 가서 이 선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많은 물적 자원과 네. 또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물적, 인적 자원.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네. 형태상으로나 또 관념상으로 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한 지역에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교회 참 선교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네. 사실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또한 거기에 또 많은 인적 자원도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예.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또 담임 목사님이 그 바뀌시고 네. 교회 정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당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선교의 저해 요인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자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선교 시스템. 예. 선교사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어떤 네. 그 선교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그 만든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그 시스템은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미국적형 선교 시스템을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평수로 말하면 한 2만 평 정도 부지에 네. 교회와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그 산족 아이들을 저희들이 영어 공부와 또 한국어 공부도 가르치고 예. 또 주일은 교회 안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100여 명의 산족 아이들은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또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고 떠나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스템화 되어서 그곳에서 산족들이 자기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떤 예. 선교 센터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치앙라이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 국제학교는 최신식 시설로서 지금 한 25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예, 예. 올해 와스크 미국 와스크에서 6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등급을 받은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제학교도 제가 세울 때는 많은 기독교 국제학교들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국제 기독교 국제학교를 방문한 결과 저는 상당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네. 시설이 첫째 열악하고 두 번째는 교사진들이 모두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로 채워져 있더라.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라는 것은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로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앙라이 국제학교는 처음부터 모든 시설도 최상의 시설과 예. 또한 교사진도 최고의 교사진, 모든 와스크의 인증을 갖춘 교사진으로서 저는 채웠습니다. 심지어 체육교사, 음악교사, 모든 특수교사들까지 외국인 전용교사로서 채워서 교육의 질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독교 학교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저희 학교는 모든 종교의 학생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시면은 월요일 첫 시간은 체포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한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네.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를 한다면은 사인을 받고 불교고 무슬림이고 예. 그 어떤 종교도 저희들 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군요. 예. 네. 선교사님 그런데요. 왜 이런 선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선교가 너무 소규모적이고 이제는 좀 다른 선교의 모델, 예. 패러다임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흉내만 내는 선교가 아니라 정말 네.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쳐서 최선의 선교를 해서 네. 그 선교가 꽃 피울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교사님께서 그 치앙라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도 또 추가로 예, 뭐, 하십니까? 선교라기보다도 저 선교의 또 기본은 저는 지역사회의 공헌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국제학교도 치앙라이에서 처음 설립이 됐고요. 예. 그쪽에 은퇴하고 와서 외국인들이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국제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20여 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국제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치앙라이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너무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네. 저희들이 했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치앙라이시와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을 주선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네. 그 이유는 치앙라이에 1500고지 이상이 많은데요. 네. 그곳에서 산족들이 커피를 많이 생산합니다. 네. 커피의 품종이 품질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커피 축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커피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에서 많은 커피를 한국에 수출을 해서 네. 그 지역 사회에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강릉시하고 작년에 자매견을 맺었고요. 예. 어려운 산조 학생들을 한 100여 명 저희들이 장학금을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해피시티를 통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부터 느낀 바지만은 고용이 곧 선교다라는 저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참 해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남이 하지 않는 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옳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고 네. 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봉사와 선교와 네. 또 나의 건강도 같이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해피시티에 또 잠깐 한번 방문도 하시고 오셔서 이 환경도 보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피시티 안에서 은퇴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이런 분들이 좀 많은 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태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선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목사님께서 전화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또 기타 새로운 자립적 선교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 방송에 대해서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선교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뜨란 뜨란 사랑방. 지금까지 치앙라이 한인회 회장이시고 치앙라이 국제학교 태국 이사장이신 조태현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최고의 노력.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 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욕심에 둘러싸여 있고 열등감과 어리석음으로 병들어 있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엄마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성경적 마음과 자존감으로 엄마가 먼저 회복되고 변화될 때 자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교육 세미나는 무료며 서울 전화 02-329-0114번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거나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성함과 교회 참석 인원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 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에 이 학기를 앞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십시오. 엄마의 마음 크기가 자녀의 인생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의 뜨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뜨란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